내 꽃 두 발자국 앞에도 뒤에도 새하얀 눈밭에 너와 나는 걸어가요 두 손 잡고 go 1년 만에 우리 약속한 white christmas 눈 오는 오늘의 기쁨을 우리는 함께해요 내년에도 매년마다 꼭 happy merry Christmas party 함께 춤춰요 Christmas wishing happy night